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주보에다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옆에 1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1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의 설교를 해보려고 1이라는 표시를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문장이 세 번 나옵니다. 26절, 2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문을 준비하는 것도 고민이지만 제목을 정하는 것도 사실 고민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제목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뭐 아니면 제자로의 부르심, 제자가 되는 길, 뭐 이래야 되는데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부정적인 제목을 사실 설교의 제목으로 잘 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같은 문장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제가 전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아주 감동적인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돌들이 소리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강월용 목사님의 설교집이었습니다. 강월용 목사님은 1917년 생이십니다. 2006년에 돌아가셨고, 은진중학교 출신입니다. 문익환 목사 그리고 윤동주 이런 분들과 같은, 물론 동창은 아니고 후배였지만 그 만주의 명동마을에서 같이 공부를 한, 그리고 이제 경동교회를 설립해서 지금 일종의 뭐 진보교회 중에서는 가장 선두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강훈련 목사가 2006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올해가 이제 서거 10주기가 되기 때문에 한신대학교 교수들이 그분의 설교집을 모아서 설교를 모아서 이제 설교집으로 냈어요. 여기 보면은 50년대부터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설교가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요 설교문 중에서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본문으로 해서 한 설교인데요. 이사야서군요. 이사야서 5장을 본문으로 해서 한 설교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민족의 양심이 되어 예언자적 입장에서 참된 윤리와 사랑을 토대로 한 새 건설의 중심이 되어야 할 기독교를 보십시오. 남북을 막론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남쪽에서는 외세에 아부하며 일본인이 차지했던 재산을 접수하는 일에 광분하는 광경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외국인 선교사의 입김으로 교회는 분열되고 권모술수가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증오와 모함, 교리투쟁에 우리의 정열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청년들의 교회를 위한 봉사는 부업 중에 부업이 되었고 기독학생은 학원 내에서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가 1953년에 한 설교입니다. 1953년에요. 근데 그 설교집의 제목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해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이게 정말 돌들이 소리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죠.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너희가 소리쳐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이 제목에 좀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세 번 한 것은 정말 제자가 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어렵게 여러 번 고민을 통해서 본문의 설교 제목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다음 주는 28절부터 32절, 그 다음 주는 33절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27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6절을 보기 원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적인 종교인, 광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가 아침밥도 하지 않고 새벽 예배에 가서 남편에게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문제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식 자리에서 부장이나 상사가 주는 술잔을 받지 않아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이처럼 평면적으로, 1차원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성경을 읽고 많은 예배와 설교와 또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프로그램, 설교, 말씀마다 십자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상한 버릇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버릇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마치 진공 상태에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어떤 배경 없이 진공 상태에 성경이 던져진 것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역사적 뿌리에는 18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어떤 경건주의 운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과 사회로부터 분리시켜서 개인과 내세로만 그 신앙의 영역과 대상과 목표를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축소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지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죽어서 천국 가는 일에만 몰두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풍성한 기독교 신앙은 왜소해졌고 남은 것은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통전적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의 기독교, 시대 속의 기독교, 국가와 사회 속의 기독교, 그리고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의 신앙, 개인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일들에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죄 용서를 받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천국 열차의 티켓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4장을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화면의 다음 장인데요, 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십자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죽음입니다. 불의와 폭력과 미움과 분노와 차별과 억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자유와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와 실학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위대한 죽음을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죽음으로만 축소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천국 열차의 티켓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지금처럼 신학적 종교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훨씬 이후에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특별히 로마 사회를, 로마의 체제를, 로마의 사상을 위협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임으로써 로마의 이 사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변화의 씨앗을 말려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며 저주이고 수치이고 형벌이고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세월호 목요 이문화제에 참여해서 들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제목이 반도의 십자가 어깨에 지고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요. 1986년에 만든 찬양이었습니다. 주연신 목사라고 하는 분이 만든 곡인데, 원래 그분은 학교 교사였다가 전교조 활동으로 이제 학교에서 잘리고 과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 반도의 십자가 어깨에 지고라고 하는 노래는 노무현 대통령 때 심의에 걸립니다. 찬양이 심의에 걸려서 부를 수 없는 곡이 돼요. 부를 수 없는 곡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사 죽음의 거리에 가슴 벅찬 평화를 외치고 반역의 어둠 불사르는 순교자의 불길로 억눌린 민족의 해방을 찢긴 결의의 통일을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보내소서 고난의 땅 삼천리 반도의 십자가 어깨에 지고 해방의 그날까지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1%가 99%를 갖고 99%가 그 1%를 나눠 갖는 이 불의하고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의한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저항과 투쟁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희생적 저항과 투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26절의 말씀이죠.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바로 이것이 자기 희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의 가족으로부터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들은 그 초인종 의인으로 인해서 정말 뭐 절망, 탄식, 두려움, 불안 속에 살다가 한 줄기 희망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그 원룸에 불이 난 사실을 알고 탈출했지만 아무도 대피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다시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집들의 초인종을 울리면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결국 자신은 죽은 그 의인과 그 어머니의 대화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머니가 그 아들하고 TV를 보면서 야 저렇게 사고 나면 네 몸부터 피해야 돼? 라고 하니까 엄마를 이렇게 꾸짖으면서 엄마 도우면서 살아야지 라는 그 말을 어머니가 그 아들의 빈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나로부터 나의 가족에서부터 나만은 우리 가족만은이 아니라 내 가족부터 우리 가족 나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자기 희생적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의 첫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이것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그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 5계명부터 십계명이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은 따지고 보면 다 가족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10계명이 뭐죠? 10계명이 뭐죠?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이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가족에 대한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고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네 아내만 사랑하라 있는 것이고 6계명과 8계명, 6계명과 8계명과 9계명과 10계명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 어떤 종교보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종교이죠. 이것이 결코 부모에 대한 무책임을 또 가족에 대한 무책임함을 정당화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 헌신을 말하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축소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설명하지 않았나요?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덜 사랑하다가 less love예요. 그러니까 more love의 반대말이죠. less love, 덜 사랑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오르도 아모리스입니다. 사랑의 질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은 폐쇄적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곳곳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할 때 가족 사랑과 이웃 사랑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자비와 공의로 영원토록 충만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의 부피와 크기만큼이나 수많은 내가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방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 비로소 진정 우리의 가족과 또 가족 사랑이 이웃 사랑과 조화를 이루게 되며 우리의 사랑이 폐쇄적으로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속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가 26살에 26살의 나이에요. 여기 딱 우리 태희 예주 주영이랑 같은 나이에 천명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천명. 그렇죠. 물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교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를 아버지가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 조엘 오스틴 같은 미국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분들이 신학교를 다 안 나왔거든요. 아버지가 안수를 준, 아버지가 집에서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 이 교회를 물려받고 26세 나이에 박사학위가 두 개였고 신학 박사와 법학 박사학위가 있었고 뭐 아주 진짜 설교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26세 나이에 흑인 인종차별 운동에 뛰어들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 마틴 루터킹의 가족, 아내와 자녀들은 수많은 곤욕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내 가족만은이 아니라 내 가족부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4장 5절 말씀을 봤습니다. 14장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4장 5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죠. 안식일에 아들이 우물에 빠지고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그것을 끌어낸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내 이웃의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는 왜 너희의 소가 빠졌을 때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너의 소라면, 그것이 너의 자녀라면 이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에서 기독교 윤리의 정점은 황금률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물에 빠진 소와 우물에 빠진 그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그 민중은 개돼지라고 얘기했던 그 나양옥 교육감의 이야기 중에 어떻게 구의역 스크린 도어로 사고로 죽은 그 자식을 내 자식처럼 생각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선이다라고 말한 그분의 말은 이 사회 지도층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말이죠. 공감의 능력을 상실한, 왜 그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까? 반대로 그 자식이 내 자식일 때 누군가 그 자식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 이것들이 이 사회 속에 결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바로 그것은 내 가족만은 이라고 하는 이 가족 중심주의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KBS 스페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청년들의 이민이었어요. 청년들의 이민. 아까 우리 기도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78%가 이민을 희망한다는 거예요. 78%가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진짜 특별히 20대는 한 85%쯤 되고요, 30대는 한 88%. 그러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 그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다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캐나다로 이민 간 그 한 30살 초반에 그 청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대기업 취업을 시도하다가 안 됐고, 결국에 이 용접 기술을 배워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민 간 지 5년째가 됐는데 연봉이 7,500이라는 거예요. 7,500. 용접을 하는데. 예. 그래서 호숫가 앞에, 그러니까 정말 그림 같은 호숫가 앞에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정말 뭐 대기업 부장이나 이런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이민을 갔냐,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있냐라고 했더니 돌아갈 생각이 없고 내가 이민을 간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 캐나다에서의 삶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죠. 직업에 대한 차별이 있고 또한 빈부에 대한 차별이 있고 인종에 대한 차별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온 용접공이라면, 외국인 용접공이라면 7,500의 연봉을 받을 수 있겠으며, 호숫가 앞에 집을 짓고 살 수 있겠으며,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과 임금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그저 기계의 부품처럼 여깁니다. 임금은, 이 월급은 마치 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계에 넣는 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생존일 뿐입니다. 생존. 생존을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있고 그 한 사람의 역사가 있으려면 그 한 사람 삶의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유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그렇게 강한 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적은 월급을 주겠습니까? 그가 내 아들이라면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역지사지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내 자녀에게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저 역시도 교회에서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 딸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옳은 것이 좋은 것이 됩니다. 진리를 따르면 손해보지 않는 나라, 더 나아가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이익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몽상가라고 취급받습니다. 몽상가라고 취급받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교회들 사이에서도 주님이 그 진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이 잇따릅니다. 자녀에게는 물론 가르치지 않습니다. 현실의 처세술과 현실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지난주에 우리 경진이가 그 파업, 이번 주에 그 금요일날 금융노조 파업이 있었잖아요. 경진이도 이제 그 현장 상암에서 금융노조 파업에 동참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반 해고를 쉽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과 전체를 성과급제로 묶어서 같은 직급 내에서도 월급을 40% 이상 차이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이 정부의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진이하고 헤어지면서 중간에 서라 그 말을 하고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중간에 서라, 맨 앞에 서라,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을 향해 돌진을 해라 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중간에 서라. 우리 모두가 목사님 저 그런 속담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모남놈이 정 맞는다, 숲에서 우뚝 솟은 나무가 바람 맞는다 라고 하면서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것들이 외면되고 무시되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 연간 사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연간 사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40조예요. 40조. 40조가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것 때문이에요. 내 아들만은 그 결과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 결과 1년에 95명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 95명 중에 내 아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조카가, 내 사촌이, 내 친구의 자녀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가족만은이 아니라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주님은 결코 진리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제외시키고 소외시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가 되어라.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소리쳐라. 내가 돌들을 돌들로 소리치게 하기 전에 너희가 소리쳐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사랑 교회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제자가 누구일까요?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족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가족부터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 사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로부터 십자가를 지는 이 주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